어찌차 오늘 무슨 말이라도 내게 하지 말아줘. 장난스런 너의 말도 받아줄 수가 없어. 사랑하냐는 그 말도 이제 묻지 말아줘. 넌 믿을 수가 없겠지만 나 헤어지려 해. 오, 힘들 때면 안아주던 아플 때도 감싸주던 그랬던 내가 그랬던 내가 너와 더 이상 웃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. 웃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. 아플 때도 감싸주던 그랬던 내가 그랬던 내가 널 잊어보려 해. 울어줄 수도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마주치지